우연히 샀던 것도 잘못인가요?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?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.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.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. 하루 종일 머리 속에 네 미소만.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? 나 오늘부터 너랑 잠을 한번 자볼 거야.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. 내가 하루 못 먹는 날을 달리 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. 넘넘 sweet and hot 정말 달콤한 걸. 넘넘 sweet and hot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?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.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.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.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. 우리 그냥